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여기 근대 세계인데, 근대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근대 세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저한테 한 사람만 들어라. 이렇게 말하면 저는 다윈을 듭니다. 다윈의 다윈. 제가 쓴 그 고전 해설서 주마간산으로 훑어보는 고전의 숲이라고 누가 알라딘에다가 평가를 해놨더라고. 그런가? 주마간산을 한자로 쓸 줄 아나? 그 책과 세계. 책과 세계를 제가 쓰면서 길가메시 서사시부터 시작해서 종의 기원까지 제가 썼거든요. 종의 기원으로 저는 근대 세계가 정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책을 선정하는 것도 그냥 종의 기원을 읽어봤기 때문에가 아니라 종의 기원 이후에 나온 책도 제가 많이 읽어봤잖아요. 칼 마르크스가 쓴 책을 갖다 자본론인가? 그것도 다윈에게 헌정했죠. 그걸 아십니다. 종의 기원이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세계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책입니다. 생물학 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단순하게. 인간관이 나와 있는데, 인간관이. 우주의 우뚝 선 존재로서 인간,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 서양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와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낸 거라, 인간은. 성서에, 창세기에 보면. 우리와 닮은 사람, 신과 닮은 사람. 그래서 예수를 닮고자, 예수는 신의 아들이고 신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닮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도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서양 사람들에게, 동양 사람들에게만,에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에게 다윈의 종의 기원이 가져다 준 그 파괴력이란 건 어마어마한 거야. 우주에 말하자면 창조주로서의 하느님이라는 게 있고, 하느님이 우리를 닮은 형상을, 우리의 형상을 본받아서 인간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만물을 다 창조한 다음에 아담 앞에다 딱 데려다 놓고, 네가 얘들의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쓴다고. 이름을.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하느님 다음이거든, 급수가. 근데 종의 기원에서 뭐라고 그러냐. 거짓말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라. 인간에게는 인간의 삶이라는 어떤 목적도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닥쳐서 적응을 하는 것만이 인간의 삶에 나아가는 방향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다윈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 다윈의 그 종의 기원에서 나온 그 생각. 그러니까 인간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전반에 대해서도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종의 기원은 꼭 읽어봐야 되는데 읽기가 너무 어려워, 지겹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풀하우스 책 얘기했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가지고 거쳐서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들고 있기가 너무 무겁다. 이 책을 1300페이지짜리 이 다윈 평전을 사다 놓으면 자녀들에게 기합을 주기도 좋습니다. 무거워. 이게 아령이에요, 아령. 그 건강에 회복에 도움이 되지. 이렇게 다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다윈 평전. 누가 값을 모르는데 이런 건 값을 말해줄 수가 없어. 그냥 비싸겠거니 하는 거지 뭐. 이 1300페이지짜리 책이 그러면 8,000원이겠어요 아무래면? 비싸겠거니 하는 거지 이거는. 근데 이거는 아까 유영한 씨가 저한테 더 레프트 정도 되네요. 근데 더 레프트는 읽으려면 좀 배워야 돼. 근데 이거는 배울 필요가 없어. 평전이라 소설 같아. 제가 지금 이거를 잽싸게 구해가지고 지금 200페이지쯤 읽었어요. 여기 지금 몇 페이지냐? 280페이지 지금 읽었어요. 어제 저녁에 이거 읽느라고 딴짓도 못하고 하여튼 이름 밀려있는데 이게 재밌어. 아씨. 그러니까 이 번역도 이 생물학과를 나오고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도 아주 좋아. 믿을만하고. 게다가 다윈 평전을 읽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야매 진화론자들이 날뛰고 있어요. 최재천이라고. 사회생물학자가. 그 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이 종류가. 다윈의 진화론이 왜곡되어 있어요. 에드먼드 윌슨한테 왜곡가는 거거든요.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도대체 다윈이 어느 지점에서 고민을 했고, 어느 지점에서 이게 아이디어를 갖다가 발전시켰고, 그 당시에 다윈의 진화론이 찰스 라이엘이니 뭐, 이 정말로 이제 근대 학문에 1809년부터 시작해서 1882년까지가 딱 제 1부 1809년부터 1831년 이렇게 연대길로 돼 있어요. 제 7부로 이루어졌는데 요때야말로 정말로 19세기 말이잖아요. 19세기를 온전히 살아간 사람이지. 1809년부터 82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인데 이 마지막 챕터 제목이 대수도원에 묻힌 불가지론자야. 세수님. 절대로 무신론자는 아니야. 근데 불가지론자야. 이게 일생을 자기의 그 학설 가지고도 이렇게 해간 하나의 거대한 학자 거인의 삶을 우리가 읽는 그리고 명망을 얻기 위해서 어깨싸움을 벌이는 학자들의 모습 치졸한 어떤 야맥 이런 것들이 다 나와있어. 이게 정말 일종의 드라마 미남이시네요. 이런 것보다 훨씬 재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아 무거워 값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이거를 하위평전 이거를 갖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정말 아 은혜를 좀 갚아야겠다 깊이 올 1년 신세 많이 졌습니다 하는 분에게 선물로 해도 좋지 이게 아 이 선물은 보내는 이의 품격이 드러나는 물건이에요. 원래 선물은 그잖아요. 네? 활용 누가 나한테 아 선생님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인평전 이렇게 그 인터넷 서점에서 배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딱 받으면 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참 이렇게 높이 쳐주는구나. 근데 만약에 나한테 뭐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이런 짜증나 씨 이 새끼야 나를 이렇게 이 수준으로 알았으면 이 개가 숫자 씨 확 나지 마 그렇게 불 받아버리 막 모니터 깨버리 막 이게 그 자리에서 얼른 군데군데 뜯어가지고 이렇게 재활용으로 내버려야지 그러면. 응? 누가 나한테 막 짜증날 거지 막 공지영에 막 도가니 이런 거 주면 막 도가니 술어 안 돼. 이 보내는 이의 품격이 가득 담긴 선물 이게 말이 안 되냐 오늘 보내는 이의 품격이 가득 담긴 선물을 마련하세요. 예? 책과세기는 올해는 선물로 그만. 책과세기가 선물로 많이 활용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싼 맛에 3천 원이잖아. 10권 사도 3만 원이야. 근데 지금 싼 맛에 사가지고 그냥 이게 펭귄 모이 주듯이 이렇게 뿌린다는데 아 나 진짜 원래 그건 그렇게 의도한 책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하고 말이야 이런 책인데 아 물론 내년에는 이제 우리 이번에 강의가 책으로 묶어져 나올까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으로 묶어져 나올까 이제 그 고전 10권 읽기 이거 있잖아요 한 거 제목은 아직 미정이고 편집자가 이제 알아서 살리겠죠. 묶어져 나올게 내년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듣는 사람 모두가 다 나서서 1인당 5권씩 사가지고 어? 보내는 이의 품격을 그걸로 증명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이제 도서관에 연락을 할 거예요. 저기 임팀장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여기 기획하시는 분한테 연락처를 다 알아내서 책이 판매가 좀 안 된다 그러면 바로 1인당 10권씩 들려보내가지고 전철에서 이제 7호선까지 할당 구간별로 할당 거주지하고 함께 해가지고 앵벌을 해야지 앵벌을 다인평전 진짜 책이 좋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정말 권합니다. 아, 책이 이 자립적이잖아 자체적으로 서버려 그냥 자체적으로 서 있어. 그러니까 너무 뚜렷하게 좋아요 책이. 예. 제가 저는 이 양반의 이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다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다행히 이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양반의 그 일생을 그런 것들은 진짜 본받을 만하고 해볼 만하죠. 그 다윈 집안 자체가 또 대단한 집안이기도 하고 훌륭한 학자를 만들어 내려면 집안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예요. 다윈의 이 집안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영국에서 나오는 아주 고급스러운 도자기 웨지우드라는 도자기 있죠. 다인의 부인 집안입니다. 아시겠어요? 어쩐지 알겠지 이제 분위기 확 오죠. 고급에 고급이야. 아 웨지우드 도자기로 정말 커피 한 잔만 먹어봤으면 뭐니 없겠죠. 그런 자 우리가 이제 올해 1년 동안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딱 심어준 게 딱 하나잖아. 고급스러움에 대한 한없는 동경과 갈증과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이제 앵벌이. 근데 어쨌든 이 자립적인 책, 응? 혼자서도 서 있는 이 다인평전을 올 크리스마스 때 이게 보내는 이의 품격을 증명하는 건어 너는 도서관에서 빌려볼 거야. 응? 학생에게는 이제 알았지? 호연도. 호연. 응? 호연 저기 뭐야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 그 전집 나왔어. 그 다 읽고. 입학식에 가기 전까지 그거 다 읽어야 돼. 응? 그 다음에 해럴드 블룸의 세계문학의 천재들. 다 합하면 요만큼 된다, 지금 요만큼. 지금 혹시라도 주변에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한 이번에 수능 시험 보는 학생 있잖아요. 있으면 문과 학생이면 이과 학생이면 난 잘 모르겠고요. 그거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이스킬로스, 히랍 비극 3대 작가 있잖아요. 그 습출판사에서 전집이 나왔습니다. 전집 그거 그다음에 들녘에서 나온 들녘 맞아요? 세계 문학 천재들. 어디지? 해럴드 블룸. 세계 문학의 천재들. 그것도 두껍습니다. 그거. 그다음에 다인평전. 다인평전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합하면 지금 다 합하면 여기 두께가 요만큼 되겠네요. 요만큼을 일으켜서 보내십시오, 대학을. 그러면 교양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맞짱 뜰 수 있습니다. 다 읽고 가면. 제가 저 지난주 목요일날 수능시험이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에 수능시험인데 우리의 수능시험 딱 보고 와서 읽으라고 제가 다 사다 놨어요. 다인평전. 다 이렇게 헤럴드 블룸하고 그 아직 완간이 안 됐죠. 불에서 프로이트까지 해서 생각의 역사라는 책도 있어요. 그거까지 끼워놓으면은, 그거까지 끼면 요만큼 되겠네요. 요 정도 되겠네. 그거. 그렇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는 두 권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해럴드 블룸 세계문학의 천지들, 다인평전, 그 다음에 생각의 역사. 요만큼. 진짜 그대로예요. 두께 그대로. 30만원어치입니다. 돈 쓰세요. 막, 이게, 연말 정산 해가지고, 눈먼돈 생기면 책 확 사버리는 거야. 눈먼돈 생기 저도 이번에 눈먼돈이 좀 생겨야 할 텐데. 프리랜서는 연말 정산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요. 눈먼돈이 좀 생겨야 할 텐데. 어쨌든, 요거를,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알겠죠? 목록 아시겠어요? 말씀해보세요. 뭔 책이에요? 일단, 3대 작가. 그다음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그다음에 명희 씨 말해봐. 그다음에 아니 그 세 명 했고 그다음에 세계 문학의 천재들 해럴드 블룸, 그다음에 다인평전, 생각의 역사. 두꺼운 책을 딱 던져줘. 그래가지고 군데군데 읽더라도 딱 던져놔줘야 돼. 그래가지고 아 지식의 범위가 이만큼이구나 알아야 돼.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야. 이만큼 읽고.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 뭐지, 유죄만 읽어봐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유죄가 보일, 그거밖에 안 보여. 세상을 사랑하는 기준으로만 보게 돼. 전체의 범위가 어떤지를 알게하죠. 전집률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시공 디스커버리 총수 128권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틈만 나면 이제, 용돈을 주면서, 아이에게 용돈을 주면서, 시공 디스커버리 총수를 한 권 사는 조건으로 용돈을 준다. 용돈을 준다. 이렇게. 옵션을 걸으라고. 책을 살 것을. 아예, 환불이 불가능한 문화상품권을 줘버려요, 용돈을. 그게 좋아요. 문화상품권. 그거 갖고 켄터키 치킨 사먹을 수는 없잖아요. 영화 안 돼. 영화는 안 돼. 영화는 지금, 아, 영화 안 돼. 영화 그냥 야동 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지금 그거를, 지금이야, 딱. 머리가 말랑말랑 할 때, 지금. 바로 지금 읽어야 돼. 지금 읽어야 돼. 지금 읽어야 돼. 저한테, 저, 올 여름방학 때, 저, 대구에서 저한테 인문학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던 대구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소동파의 적벽부를 외우라고 그런답니다. 우리보다 더 잘해요! 우리는 임실지추, 그 다음에 7월 기망이든가, 7월 상망이든가, 8월이든가, 9월이든가 이런데 애들 드르르 외운대요. 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선생님이. 뜻도 모르고 외우는 거야, 일단. 그 다음에 지들끼리 또 막, 니가 잘해오네, 내가 잘해오네, 막 외우는 거야. 그러면 딱 초등학교 5학년 때 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외우면 평생 가잖아요. 언젠가 누군가에 다 대구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 중에서 그걸 딱 외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급스러움이라는 게 뭔지를 12살 때 알아버리는 거라. 22살 때 알아야지. 그때 탁탁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학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빨리. 주변에 수능시험 보고 지금 날마다 막걸리 먹고 다니는 학생을 불러다가 읽게 하십시오. 책을 읽게 하십시오. 책을 읽는 것이 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240페이지를 펴세요. 자, 재봉실 396번 맨 밑에 신자의 이 위질이요 예의 행지니 손이 출지하고 신이 성지면 군자 제임이라. 아, 지금 군자는 의이 위질이요 의로서 질을 삼고 질이라는 게 뭐냐면 실질이다 이 말이죠. 뼈대를 삼고 그 말입니다. 의로서 뼈대를 삼고 지금 의가 나왔죠. 근데 의 다음에 나오는 게 예의 행지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이 구절에 보면 의와 예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이에요. 이제 연결시켜주는 게 의로서 뼈대를 삼고 올바름과 공정함과 정당한 이치로 일단 기본을 삼고 여기서 출발해서 예로서 지 예로서 그래서 예로서 지 행지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며 예로서 행한다 이거예요. 예로서 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의가 기본적인 원리고 그것을 행하는 방식이 예단 말이죠. 예로서 행하며 손이 출지 그랬어요. 손이라고 이렇게 자손할 때 손자인데 이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함으로써 그것을 출 내보이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써 그것을 이루고 믿음으로써 이루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그게 바로 군자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군자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 여기 겸손함과 믿음과 이건 일단 제쳐두고 의로서 실질을 삼고 그 의를 바탕으로 한 다음에 예로서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를 행하는 하나의 프로세스는 예가 된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의가 출발점이고 그 의를 표현하는 방식이 예다 이 말이죠. 예다 예가 의와 예의 관계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의가 바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의가 바탕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의가 바탕이 있는데 사람이 천둥 벌거숭이를 데려다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을 갖다가 의의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 의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여기서 형식주의적인 규범이 들어가는 거죠. 형식주의적인 훈육이 들어가는데 그 훈육이 뭐냐? 그걸 갖다가 예로써 자꾸 예의 범죄를 가르치는 거라. 예의 범죄를 가르치면서 형식적으로 인사를 할 때는 허리를 45도로 꺾을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예법을 자주 가르치면 어떠냐 그 예법에 들어가 있는 예법의 바탕에 놓여 있는 의의를 깨닫게 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게 훈육인 거라 육아의 훈육이라. 그러니까 육아에서 유독 형식주의적인 예의 범죄들이 많잖아요. 형식적인 예의 범죄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그 형식에만 매달리면 안 되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의 바탕을 이루는 의의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방편으로서 형식적인 예를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즉 여기 396절 이걸 보면 군자는 의로서 바탕을 삼고 그러니까 이 의로서 바탕을 삼은 다음에 이 의가 예로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로서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늘 얘기했던 이제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그럴 때 요 예라고 하는 것은 요 예하고 어떻게 다르냐 같은 글자인데 의는 예로 표현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는 예로 표현된다 할 때 이 예는 예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형식으로서의 예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내용으로서의 예가 있는 거죠. 실질 내용으로서의 예는 이건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했죠. 국기복내의 예는 우주적인 질서고 의를 궁극적으로 구현한 모습이니까 사실상 의와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은데 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즉 자기 자신의 내면을 궁극적으로 한 의의를 갖다가 표상하는 것.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형식적인 의의와 그 의의 실질을 이루는 형식적인 예와 그 예의 실질을 이루는 의가 합치된 경지가 있겠죠. 형식과 내용이 합치된 경지. 그렇게 되면 그게 군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를 펴보세요. 봉실 부인자 읽어봐. 101페이지 147번 147번의 부인자 자공왈 여유 박씨 어민 이능 재중 하여 가위 인호라 자왈 하사어인 필야성호이니 요순 기유병제 부인자 기욕 입이 입인 기욕 달이 달인 능 능근 취벽 가위 인이 방지이 자. 부인자 거기서부터 봅니다. 최지를 넘겨보세요. 102페이지로 메뉴줄부터 읽습니다. 인자는 자기를 세우고자 함에 남을 세우며 자기가 하고자 함에 남을 달하게 하느니라. 가까이서 뭐라고? 비를 취한다 그러지. 뭐 아까 벽이라고 읽지 않았어? 이걸 벽이라고 읽지 않았어? 비유할 때 비자요. 가히 인의 방법에 이를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해설을 봅니다. 인자는 어진 사람은 자기가 일어서려고 할 때 남을 먼저 세워주고 자기가 어디에 이르고자 할 때 도달하려고 할 때 남을 먼저 도달하게 한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인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자기가 일어서려고 할 때 남을 먼저 세워주고 이랬어요. 자기가 일어서려고 할 때 남을 먼저 세워준다. 내가 먼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준다. 그러면 이 말은 남을 자기처럼 여기고 그 말이죠. 남을 자기처럼 여기고. 남을 자기처럼 여긴다는 것은 저것을 내 걸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의 남을 자기처럼 여긴다면 나와 남 사이에 놓여있는 벽을 없애는 거거든. 즉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없앤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이 또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데 나의 것을 먼저 성취하기보다는 남의 성취를 먼저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어진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면 남을 자기처럼 여기고 한다. 또 남의 성취를 나의 성취에 앞서서 도와준다. 이것은 사사로운 감정의 얽힘을 갖다가 깨끗이 제거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기 사리사욕을 제거한 사람만. 그러면 사사로운 감정의 얽힘을 깨끗이 제거했다. 사사로운 감정의 얽힘을 인자는 어진 사람 어떤 사람이냐? 사사로운 감정의 얽힘을 깨끗하게 제거한 사람이다. 그러면 사사로운 감정의 얽힘을 깨끗하게 제거한 마음을 갖다 우리는 공심이라고 불러요. 공변된 공자를 써서 공심이라고 불러요. 또는 사사로운 감정의 얽힘을 깨끗하게 제거했다. 이겨냈다. 그건 뭐냐? 극기죠. 나를 이긴 거죠. 그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뒤로 미루고 나의 일을 뒤로 미루고 남을 앞장세워서 해준다. 나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이 극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소극적인 거예요.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을 없애는 것에 먼저 주력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없애. 뭘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없애야 돼. 사사로운 감정을.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사사로운 감정을 없애면 바로 이게 공정한 마음, 공심이 생긴단 말이죠. 이 지점에서 가면 공심이라고 하는 말하고 공정한 거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공정함하고. 그래서 이제 사사로운 감정이 얽힌 것을 깨끗이 제거하고 공심에 이르는 경지. 이게 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175페이지를 펴보세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 안연편입니다. 안연편 지금 극기복내 이거 나와 있는 이거는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279번 있잖아요. 요거는 꼭 한 번씩 들 써보세요. 진짜로 중요한 이게 논어 전체를 털어서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자, 봉실 읽어봐. 안연문와 문인. 안연문인 자활 국기복내 위인. 국기가 아니라 극기요. 국기복내 위인. 일일 극기복내 천하 귀인언 위인 유기 이유인 포제야 안연왈 청문기목 자왈 비물레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안연왈 회유불민 청사사어 회수불민 회수불민 청사사어의 안연이 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공자님에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극기복내 위인.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라고 했죠. 극기복내가 인이다. 극기복내가 인이다. 하루라도 자기를 이겨내서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예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 누구냐면 이제 이걸 이제 미야자키는 주권자라고 얘기해줘. 주권자라고. 내가 우리 동네에서 서대문구 연희삼동에서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 봐야 천하는 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4대강 삽질은 계속됩니다. 그죠? 근데 대통령이 극기를 해가지고 복내를 해봐. 갑자기 막 강망수 이런 애들 이제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리지. 그지 않겠어?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위정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위정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경민이하고 나하고 둘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 둘이서 해봐. 힘만 들어. 그죠? 조용기 목사님이 한 판만 때려주시면 쉽게 되는 일인데. 그잖아. 우리의 힘을 인정해야 된다고.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미야자키 선생은 이걸 갖다가 일일 극기복내 하는 주체를 갖다 주권자로 봤죠. 이게 위정자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안연왈 청문 기목 그랬어요. 안연이 다시 물었다. 그 상세한 세목을 묻습니다. 이렇게 물. 청문 기목 목이라는 게 극기복내라고 말해요. 근데 안연 같은 똘똘한 학생도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죠. 자로가 물으면 됐다 아가 그냥 애와 임마 이렇게 했을 텐데 자로에겐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비례물시 얘가 아닌 것은 보지 말고 지금 얘를 갖다 말했어요. 얘가 아닌 것은 보지 말고 비례물청 얘가 아닌 건 듣지도 말고 비례물언 얘가 아닌 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고 이렇게 말하니까 안연이 말했어요. 회수불민 이 안회 회는 안연의 이름이죠. 안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회라고 그러거든. 제가 비록 띨띨하긴 하오나 불민하다는 게 그래도 띨띨하긴 하오나 그래도 노력하겠습니다. 청하건대 이 말씀을 사언 이 말씀을 사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는 아 뭐 별로 어렵지 않네요 해볼만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응? 제가 불민하오나 이렇게 싸가지 있게 말하는 학생들 이 학생과 선생님이 대답을 문답을 좀 보세요. 얼마나 뻔뜨 있어. 요즘 학생들은 뭐 이메일로 선생님 뭐 이런 거 물어 뭐 어떤 책 읽으면 좋을까 이런 걸 읽으면 좋습니다 하고 답장을 하면. 고맙습니다라고 답장하는 놈이 없어.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아무래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이제 여기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불만 하나 얘기할게요. 뭐라고 딱 이메일이 와. 처음 보는 사람이지 얼굴도 본 적이 없잖아요. 저한테 이메일이 와.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서 저는 이러이러 이거 그건 그래 저는 뭐 지금 뭐 대학 1학년 학생인데 인문학 공부에 관심이 있어서 좀 읽어 책을 좀 읽어볼만 보려고 합니다. 뭘 읽으면 좋을지 좀 추천해 주십시오. 에? 이렇게 딱 이메일이 와 그러면 답장을 하죠. 이러이러한 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어찌 저도 공손하게 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면 아 고맙습니다. 이렇고 한 줄이라도 답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답장이 없어. 또 적어도 제가 제가 불민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해보겠습니다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불민하다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이게 진짜로 만약에 그 사람이 다음에 이제 한 3, 4개월 있다 또 물어보잖아. 그럼 답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또 어떻게 그냥 어차피 베린몸 또 하는 거야. 진짜로 많이 해요. 그런 짓을 많이 해. 정말 많이 하는데 정말로 이거는 제가 그렇다고 저기 알레스텔레 사이트 게시판에다 써놓을 순 없잖아. 책 추천 받으신 분 답장 꼭 줘서 주세요. 고맙습니다라고라도 해주세요라든가.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말씀을 섬기겠습니다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라든가.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거는 뭐냐? 좋아. 인문학을 공부하겠다는 마음은 있어. 그런데 인문학을 공부하겠다는 마음인데 그 답장하는 거 이메일 주고받는 과정 있죠. 요건 뭐예요? 예에 해당하죠. 이걸 보면 이 사람 의의를 인문학 공부를 하면 될까 안 될까가 딱 감이 오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언어를 쓰는가. 어떤 언어를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 지점을 아무도 해가 비록 불민하나 제가 비록 명민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했잖아요. 해수 불민 이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닌 거라. 이런 말을 딱 썼을 때 공자와 아내 사이의 대화가 장면이 딱 생각나죠. 여러분들 이 불민이라 수 불민 해 수 불민 요 네 글자에서 요 공자와 안년 사이에 대화하는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요것이 우리에게는 근데 이게 그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할 때 여러분들 그려지죠 머리에. 이 장면이 안 그려지는 사람이 있는 거라. 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 그려. 선생님에게 배워보지 않은 사람은 못 그려요. 그러겠죠?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천하에 싸가지 없는 인간들 많이 가르쳐봤어. 정말 못 그려요. 그 사람들 그 경험 속에 들어가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우리 디스컬처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 그 사람들 요 안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건 쉬워. 이 여러분들에게 문화를 가르치는 거. 그 사람들 여기다 집어넣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철학 가르치는데 뭐 침낭을 깔고 와서 누워서 강의를 들어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해. 근데 다 이런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 이거. 그런 학생들은요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잖아. 그러면 외고를 나온 학생이야. 내가 외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동국대학교 내가 다닐 사람이 아니야. 근데 온 거야 재수 없이 이제 이렇게 여기 앉아서 이게 아 이거 있어 이렇게. 필기도 안 해. 근데 지금 하버드 대학을 나온 놈이 와서 가르쳐도 시원찮을 판에 듣자니 네가 동대에서 박사학위를 했다더구나. 이건 가르칠 수가 없어 이제 거기다 도저히. 왜? 지 수준이 아니야 지금 얘가 되지요 상황이. 지 수준이 아닌 거라. 지금 지가 여기 있을 놈이 아니야 지금. 서울대 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지금 프린스턴을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동대 와가지고 지금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게 뜨내기 같은 놈이 탁 나타나서 가르치고 있는 거라. 숙제도 안 해와. 그렇다 팰 수도 없어요. 학원 같으면 패지. 패고 환불시켜주면 되니까. 답이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그런 사람들에게 해수불민 여기 이 글자를 딱 읽었을 때 내가 이제 뜻을 풀어줬어요. 해가 영민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딱 읽어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들 아 딱 이게 폭언어 예를 취하는 이 공손한 이 자세가 딱 떠오를 거라. 근데 그런 학생들은 그 장면이 안 떠오르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그 장면 속에 있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지식을 아는 것하고 인문학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개는 아주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태도가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성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가 말하는 수불민이라고 하는 이 말 있죠. 요 대화 요게 예거든. 예를 보여줘. 예. 그래서 이런 예의 바른 행위를 계속해서 함으로써 인간은 예의 바른 행위를 계속 실천함으로써 그 올바름에 대한 의에 대한 의지를 내면의 의지를 함양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의지를 함양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의지를 함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의의를 가지게 되면 의의라는 게 뭐냐면 올바름이고 공정함이요 정당한 이치고 사실은 공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아 내가 눈앞에 탁 이거 탁 잡으려고 그랬어. 나 이익이 되는 거 잡으려고 그랬어. 근데 예의 바른 행위 예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계속 갈고 닦은 사람은 아 이게 지금 내가 이 속에 밝은 짓인지 의의 밝은 행위인지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딱 이게 내면의 의지의 본능처럼 생겨나겠죠. 이제 그때 자기를 덜그덕 잡는 거지, 공심이. 아가, 이거는 이 속에 밝은 짓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뭐, 예로 돌아가는 거지, 그죠? 극기복내.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꼭 실천하는 거라. 이게 예가 아닌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닌 것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위하지도 말아라. 뭐, 보다, 듣다, 말하다, 행하다, 점차로 하나씩, 이게, 범위가 넓어져 있죠? 요 말이. 그러니까, 요 말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레토릭이에요. 공자님이. 보는 거, 굉장히, 그냥, 보는 거잖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듣도, 보고 듣는 거 수동적이잖아. 말하고 행하는 거는 그 다음이죠. 우리의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거. 그러니까, 얘가 아닌 건 보지도, 듣지도, 행하지도, 말하지도 말아라. 이건 뭐냐면, 일상생활 전반을 예로서 가득 채워라. 그 말입니다. 그 세세한 항목을 묻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예, 공자님이 예라 여기서 말한 극기복례일 때 예하고 세목을 물을 때 예가 아닌 것하고는 조금 범위가 다르죠. 구체적으로 싸가지 없는 행동들을 싸가지 없는 말들을 읽는 거고 앞에 나오는 극기복례 예는 정말로 그 질서들을 다 아우르는 추상적인 원리 의에 합당한 원리 이것까지 가니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하는 거죠. 지금 앞에 있는 예하고 뒤에 있는 예는 그렇게 구별해서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어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걸 다 털어서 뭐라고 그러냐. 군자다 이렇게 말하죠. 군자. 그러면 군자는 뭐예요. 군자는 이제 극기복례를 하면 군자가 되는 거예요. 극기복례. 극기복례 그러면 아 이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우리가 이제 육아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딱 저는 군자입니다. 군자 났네 이제. 저는 군자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 극기복례한테 군자. 군자는 뭐냐? 우선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죠?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 알아야 그것을 기준으로 극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군자는 여기서 공자님은 어진 행위를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니까 정치가 의미도 되잖아요. 오늘날의 얘기로 치자면 지식인이에요. 군자가. 송나라 이후는 이 사람들은 이제 사대부라고 그랬죠. 사대부잖아요. 오늘날의 의미는 뭐냐? 지식인이요, 지식인.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 자신의 욕망과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 탐욕, 감각적인 것, 입속, 이런 것에 대해서 몰입하는 걸 딱 끊는 거예요. 그게 극기잖아요? 그게 지식인이지. 지식인이 돈 떠오르는 지식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어? 딱 끊는 거라, 극기를 하는 거라. 끊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끊는다. 자, 극기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라고 합시다. 그냥 감각적인 욕망이라는 말 하지 말고 이를 끊는다. 이에 대한 욕망을 끊는다. 그러면 이에 대한 욕망을 끊는 과정을 가만히 한번 찬찬히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뭐가 눈앞에 나타났어. 어? 나한테 이익이 되겠네 하고 딱 잡으려고 그래. 예? 잡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딱 잡으려다가 앗! 하고 딱 물러서서 앗! 하고 한번 물러서서 한 발 물러섰다고 제가 그랬어요. 물러서서 이걸 가만히 지켜보겠죠. 이게 나한테 이속이 되는 건가 이게 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하겠죠. 한 발 물러서고 딱 살펴보는 거야. 이게 한 발 물러선다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서 상황에서. 그럼 한 발 물러서는 건 자기 반성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익을 잡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 하는 거 있잖아요. 또는 그 상황에서 위로 올라가서 봐야지. 여기서 나란히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위로 올라가서 내가 지금 이로운 것을 취하려고 하는 나하고 내가 있고 이로운 것을 취하려는 나를 바라보는 나가 또 있죠. 즉 극기라고 하는 것을 극기라고 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 자기 분열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예? 네? 그거는 프로이트식 얘기니까 안 돼. 그거는 좀 이렇게 음란한 얘기니까 안 되고 프로이트 얘기는 안 돼. 그 프로이트 용어잖아요. 근데 프로이트 용어는 슈퍼에고는 전적으로 그냥 전수받은 거라. 그냥 이렇게 자기 세팅돼 들어온 거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프로이트는 굉장히 저급의 이론이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이트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봐야 한 번밖에 안 남았더만.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프로이트를 여기다 끄집어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세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해 밝은 사람은 지가 이해 밝은 사람인지조차 몰라요. 그치? 지가 그런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주 진짜 예수님이 한 말 중에 제일 경멸 인간에 대한 가장 커다란 경멸은 죽음의 순간에 나와. 그 양반도 사람인지라. 나 같으면 아 씨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느님. 나 아들이 아들 좀 챙겨줘요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양반은 그냥 아버지 뜻에 맡깁니다라든가 아 좀 약간 피학대적인 이게 매저키스적인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저 같으면 애들이 막 밑에서 깔짝대고 있으면 벼락 좀 쳐갖고 좀 해주세요라든가 저는 그렇게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아주 온화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라 저들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나이다. 뭐냐 우리가 뭔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자기가 입속을 챙기고 있는 것 뭐 이게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미리 오늘에다가 뭘 썼는데 안 썼잖아요. 공식적인 매체에다가 정부 비판하는 글을 안 써. 왜? 그들은 그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어. 생각해보니까 확고부동해. 자기네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자기 반성을 안 하고 있어. 자기 반성을 하려면 일단 자기가 하는 짓을 자기가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 말처럼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나이다가 아니라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고 있나?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알려면 뭐냐면 극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이겨야지 하려면 자기 분열이 일어나야 돼. 자기 분열이 딱 일어나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나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나 아니면 한 발짝 물러나서나 자기를 봐야 돼요.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하는 것을 갖다가 철학용으로 자기 초월이라고 그러죠.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보는 게 뭐예요? 관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극기라는 것이 뭐냐? 이게 사실은 요게 관조예요, 관조. 자기 관조. 자기 관조 전에 자기 초월. 자기 초월 전에 자기 반성. 자기를 반성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반성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자기 행위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예? 자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극기야. 그렇게 해야만 욕망을 버릴 수 있는 거라. 그렇게 해야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 자 자기 초월해가지고 자기 반성 이렇게 자기 관절을 딱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에 뭐가 딱 들어오냐면 이제 이 사람에게 사문이 있어. 올라서 자 관조하는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익에 삼직하는 나가 있어요. 그러면 관조하는 나에게 뭐가 들어오냐면 딱 갑자기 사문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아가, 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오트니스, 그러니까 당위가 딱 관조하면서 알아지겠죠, 그죠? 이거 근데 이거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깨달아진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승 받아야 되거든요. 당위는 당위를 전승 받아. 그러니까 요 사문이라고 하는 건 이 경우에는 이제 당위가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관조하는 나는 당위를 바탕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이치를 타, 이를 탐욕하는 나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당위적 자아하고 현실의 모습에 나타나 있는 현실적 자아가 대립 갈등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을, 극기의 과정을 착착착착 단계별로 쪼개서 보면, 그렇죠?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지는 않으면 반성을 별로 안 하는 거야? 계속 이 속에 막 파묻혀 살아요? 그런 것 같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죠? 지금 이게, 요 두 개, 이 두 개가 갈등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 갈등하는 단계들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겪게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책을 딱 씁니다. 책을 써. 혼자서 책을 씁니다. 그때, 아, 이제 나도 좀 대박 좀 나야지. 이런 생각이 막 있어. 대박이란 말은 천박해서 천박,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니 마음속에서 끊없이, 끊임없이 내 마음 한 것을. 요나, 이번 책은 대박으로 좀 어떻게 가보자. 그래갖고, 대박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 저도. 하나가 있어. 근데 책이라는 게 대박과는 관계없이 내용으로 승부해야 되지 않느냐. 응? 역사가 나를 평가하리라. 춘추의 마음으로. 자, 춘추의 마음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그 춘추의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는 강요원을 옆에서 대박, 대박을 추구하는 유언이가 계속 싸대기를 때리는 거야. 춘추. 됐어. 응? 구론의 어부사. 창랑에 물이 맑으면 각근을 씻고 창랑에 물이 더러우면 어? 발을 씻어라. 지금 창랑에 물이 더러워. 네 발을 씻어. 계속 구론의 어부사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간사를 놓는단 말입니다. 옆에서. 그게 그렇게 되잖아. 우리가 갈등하잖아. 그죠? 그거는 너도 그런 갈등 아니야, 아가? 어? 초코파이를 먹을 것인가? 어? 그 다음에 자유시간을 먹을 것인가? 어? 이렇게 둘 다 살찌기 매일 반인데 막 이러면서. 그지? 두 개 놓고 갈등한 적 많지? 네. 응? 그지? 굽네 치킨을 시킬 것인가? BBQ를 시킬 것인가? 막 이렇게. 그런 적은 없어? 항상 굽네 치킨이야? 너 BBQ야? 굽네 치킨 소녀시대가 선전하는 굽네 치킨 시켜야지. 굽네 치킨 소시다 세트도 있어. 소녀시대 다이어리 준단 말이야. 그렇게 갈등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일상적으로 벌어집니다.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공자님 말씀을 떠올려야지. 얘가 아닌 건 보지 말아라. 그런데 흥 공자님 짜증나 그러면서 계속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리 가는 거야. 이근호 최근에 이런 상황이 있었나? 얼굴이 붉어지는 거 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한번 딱 여기서 당위적 자아를 현실적 자아가 치고 이게 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위적 자아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분리 자체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말하죠. 확신에 가득 찬 사람. 마구 밀고 가는 사람. 저돌적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 그래서 이 대립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관조하는 나하고 이게 당위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를 치면 그게 극기죠. 그 치면 어떻게 극기죠. 그러면 당위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 당위는 뭐냐면 당위가 승리했다는 얘를 돌아가는 거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얘를 해보 어디서 느닷없는 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다 문화적으로 전수받은 거예요. 잊고 있었던 거를 현실 세계 속에서 자꾸 잊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행하는 사람. 근데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군자예요. 그리고 사대부예요. 오늘날로 말을 치면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인의 역할은 뭐냐? 사람들에게. 자기 관조를 촉구하고 관조했을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당위, 즉 문화를 제시하는 게 지식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사표다 이렇게 하네요. 스승이 되는 표징이다. 근데 지식인이 만약에 앞장서서 이의를 탐하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본받는 거지 이제. 지식인도 뭐 돈벌이 하는데 우리라고. 지금 오늘 어떤 분이 트위터에 올린 걸 보니까 요즘에 학술진흥재단 그 프로젝트 있잖아요. 학진 프로젝트. 그거 하는데 치국선언한 교수들 갖다가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잘라낸답니다. 근데 미처 안 잘라내면 옆에 있는 교수가 고자질해서 잘라낸다고 합니다. 돈독이 올랐기 때문에. 학진 프로젝트.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강한 이는 뭐예요? 이게 돈이잖아요. 그죠? 한번 그것에 파묻히면 습이 되는 거예요, 몸에. 몸에 득 붙어가지고 안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요게 극기복례를 하는 것은 뭐냐? 결국 지식인이 해야 되는 일이고. 지식인이 뭐냐? 지식인이 뭐냐? 간단해요. 배운 사람이야. 뭘 배운 사람이야? 의를 배운 사람이야. 근데 딱 한번 배우면 끝나는 게 아니죠. 배우고 때로 익히라고 그랬잖아요. 의를 배운, 의로움을 배운 거. 의로움 뭐냐? 공정함, 올바름, 정당한 이치, 이걸 배운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배워? 사문으로부터, 천승대 문화로부터 배워와. 느닷없이 딱 가만히 앉아서 돌을 깨우칠 수가 없어요. 이 육아는 기본적으로 그거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배운 사람이야. 그렇게 배운 사람은 어디서 배우느냐? 어디서 배우느냐? 집에서는 수학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옛날에 사수상경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그죠? 대학이잖아요. 대학을 배워요. 대학지도 재명명덕 재친민 재지어지선 밝은 덕을 밝히고 백성을 갖다가 새롭게 하고 재신민 백성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지극한 선에 머무는 데 있다. 대학지도 대학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고 자 덕을 밝혔어. 그 덕을 기준으로 백성을 날마다 그 덕을 향해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지극하게 선한 것 좋은 곳에 이르면 딱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도록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제 그 비유를 해보자면 대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유니버시티에서 배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학물을 먹어봤다는 사람의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많지 않아요. 통계청이 조사했더니 많지 않아요. 30% 정도밖에 안 돼. 3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의의를 밝히지 않고 이의를 쫓으면 좀 못 배운 70%는 어떻게 돼? 죽어나는 거예요. 잔대가리가 없잖아요. 인맥도 없잖아요.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올해 이제 11월 말이 돼가잖아요. 이제 12월이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 뭐예요? 첫째 뭐예요? 첫째 뭘 해야 돼? 안 된다 이겠죠. 반성은 아무나 하는 게 행동을 통해서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돼? 다인평전을 선물한다. 아, 진짜. 반성은 다인평전을 선물하면서 반성을 하는 거지. 선물을 많이 할수록 반성이 많이 되는 거라 이게. 내가 왜 조용기 목사님 분위기를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창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 인맥을 끊어서 외로움. 어? 외로움에 들어가 있어요. 외로움에. 이거 뭐예요? 신동이 뭡니까? 율곡선생이, 아, 나는 경을 해야겠다. 어? 경, 공경할 경자. 아까 말했지, 경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진리를 섬기는 거예요. 대도요. 어, 해야겠네. 어떻게 할까? 혼자 고요히 있을 때 조심한다. 이런 삼가한다는 거거든요. 혼자 고요히 있을 때 삼가해. 혼자서 무슨 짓을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내가 혼자서 무슨 짓을 하는가 혼자 고요히 있을 때 의의를 생각하고 자기를 상관하는지, 아니면은 야동을 보는지, 아니면 못 견디겠어 친구한테 전화해서 동창 모임을 나가는지. 이거 동창 모임을 끊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최소한의 괜찮습니다. 근데 인맥을 넓혀야 되느니 뭐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이념과 이상과 의가 맞는 사람들끼리의 친분을 강화해야지. 그냥 고등학교 동창, 저도 있습니다. 이제 곧 만납니다. 한 명 만납니다. 해마다 돼지고기 장수 만날 겁니다. 두 번째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말에는 과연 내가 신독을 할 수 있는가, 혼자서 견뎌내는 힘을 가질 수 있는가, 여기 이걸 체크를 해봐야 돼. 체크. 그래서 이 우리가 지식인이라는 말을 너무나 넓게, 무슨 신문에 칼럼 쓰고 책 쓰고 이런 사람을 지식이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지식인이다 라고 결심을 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어쨌든 대학 근처에서 물 먹었잖아요. 그죠? 안 먹었어요? 먹었어? 대학물 먹어봤죠? 네? 학교 다니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다니다 때려쳐서? 아니죠. 공익? 네. 아, 말귀 못 알아듣네. 지금 내가 자네한테 방금 오늘 학교 수도꼭지에서 물 먹고 왔냐 이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어? 장난 전화 자꾸 하는 학생한테 어떤 사람이 자꾸 전화를 하니까 장난이니까 학생 왜 이래 그러니까 저 학생 아닌데요 하는 거 비슷하잖아 지금. 그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 만화가 정훈이 씨가 있어요. 정훈이 만화 중에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를 그 만화로 그린 게 있어. 그 비열한 거리, 정훈이 비열한 거리 찾아서 만화를 보세요. 제가 나옵니다. 정훈 씨가 등장시켜줬어요. 거기 보면 빨간 벽돌 강 박사가 나옵니다. 그놈이 나야. 어? 지구를 지킨다. 슈퍼 하이타이즈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걸 인수한 강 박사가 나타났어. 나야. 일명 빨간 벽돌. 그래가지고 그 슈퍼 하이타이즈 학생들에게, 그 대원들에게 이렇게 해주죠. 박사는 점잖게 생겼다는 편견을 버려! 이렇게. 비열한 거리 만화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대학물 먹었죠, 우리가. 먹었어요. 지금 수도꼭지에서 물 먹고 왔냐는 얘기 아니야. 내가 자네에게 정말 진실로 이르노니. 부탁하네. 공익. 어? 작년까지 먹었잖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지식인이다. 아시겠어요? 내가 지식인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딱 의존성이 떨어지는 거라. 내가 지식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바로 이 내가 지식인이니까 옛날에는 이게 사대부였고 공자님 말씀으로는 군자구나. 그럼 군자의 길을 가는 거라. 이게 내가 지식인이라는 자각이 들 때 극기복례가 시작되는 거라. 그렇다고 뭐 초코파이도 먹고 싶은데 참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의와 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어떤 초코파이냐 자유시간이냐, 어? 소녀시대냐 원더걸스냐 이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맥락 속에서 이와 의를 보라는 얘기죠. 공적인 맥락 속에서. 공적인. 항상 공적인 맥락, 정치적인 맥락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